우리나라의 황해북도와 자강도에 전쟁로병 보양소가 새로 건설됐습니다. 사리원시와 송간 땅의 주변 환경과 풍치에 어울리게 훌륭히 건설된 보양소들은 치료실과 각종 편의봉사시설들이 그전이 갖춰진 전쟁로병들을 위한 종합적인 보양기지입니다.